그리 바쁜지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누가 말해주지도 않은 내 생일 알고서 변하면 어쩌시려고 당신 정말 별난 사람 당신 정말 별난 사람